달콤해 눈 뜨기 싫었던 월요일의 아침도 귀찮아 걸러왔던 아침밥도 우라기만 했던 지겨운 내 전화 벨소리 오늘은 상큼상큼 사랑 노래 온종일 뒷물대던 주말은 안녕 혼자가 더 편하다는 핑계도 이젠 안녕 하나보다는 둘이 더 좋아 친구보다는 네가 더 좋아 지금까지 몰라왔던 나의 또 다른 세상 새로워 놀라워 하나보다는 둘이 더 좋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좋아 찡그리며 혼자 울던 나의 어제는 멀리 멀리 안녕 이제는 모두 안녕